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9월의 첫 번째 날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제니 음악카페 제니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가 보통 몇 개나 되세요?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는 100개도 넘지만 전 그 중에 자주 전화하는 사람은 10명 될까요? 그래서일까요? 차례대로 순서로 저장된 이름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집어가다 보면 약간 쓸쓸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번번이 내가 전화할게 해놓고선 끝내 연락을 주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요. 한때는 잘 지냈는데 어쩌다 보니 흐지부지 연락이 끊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장만 해놓고 한 번도 연락 안 한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는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늘어가는데 내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제 인간성이 문제인가요? 뭐가 문제일까요? 통화 버튼 하나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연결될 수 있는 세상에 살면서 마음으로만 잘 살고 있나 궁금해하고 연락을 해야 되는데 미안해하고 뭐 헤어진 옛 연인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끊어진 인연이야 멀리서 그리워하는 게 당연하지만 친구끼리 서로 바빠서 잠시 잊고 살았다고 그리워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누가 그러더군요. 우리 마음속에 아쉬워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다시 쳐다봐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누군가는 잠시 잊고 살더라도 저는 항상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첫 번째 곡 부릅니다. 알렉스가 부릅니다. 화분. 화분이 될게요. 아무 말 못해도 받으며 잠든 그대 얼굴 한없이 볼 수 있겠죠. 작은 창가에 화분이 될게요. 아무 말 못해도 말할 수 없어도 가끔 그대의 미소와 손길을 받으며 잠든 그대 얼굴 한없이 볼 수 있겠죠. 실은 어제 한국에 있는 동생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잘 지내고 있냐고. 한동안 연락을 한참 동안 못하고 지내왔었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 제가 너무 멀리 있는 가족들한테 연락을 안 했구나. 엄마가 그러셨대요. 친정엄마가. 언니가 많이 바쁘긴 한가 보다 하시면서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제 라디오 방송만 매일 들으신다는 동생의 말을 들었어요. 아, 정말 통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데 왜 이리 마음의 여유가 없는지 미안하고 그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리워할 가족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모니카의 For You I Will 들으시고 목요일 코너 지극히 개인적인 중국 이야기 조연 씨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 벌써 9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목요일. 오늘도 어김없이 조현일 씨가 함께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중국 이야기로 네. 여러분 만날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9월 달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네. 아, 벌써 8월이 다 가요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네. 오늘 9월 1일이네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아, 이 올해도 금방 가게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어, 크리스마스 막 곡 선정하고 그러고 있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나, 어른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간다고. 뭐, 40이면 40km 달리고, 50이면 50km 달리고 이런다 그러는데, 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할 일이 또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희만, 어른들만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막내가 어느 날, 엄마,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아, 뉴질랜드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뉴질랜드 그래 더 그런가요? 하루 3시면 하루 일과가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밤에 좀 네, 돌아다니고 밤에 그러니까. 뭐 12시 네. 돼도 돌아다니고 네, 할 일이 네. 많아 할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여기는 3시 후에는 모든 게 멈추니까 네. 그래서 더 시간이 더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하여튼 오늘은 또 우리의 날이니까 앞에 들었던 아주 특이한 음악을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늘 소개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신장 네. 실크로드에서 출발해서 네. 네, 가는 거죠 지금. 네. 사실 오늘 제가 네 곡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네. 이제 들으신 첫 번째 노래처럼 사실 제목도 몰라요 저희는. 저는. 제목, 어느 나라 말이에요 도대체? 신장 언어예요. 아, 그래서 신장.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요. 아. 제목도 몰라요. 아. 그래서 신장 그 네 곡 다 그 대표적인 그 우리로 말하면 민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신장 음식이 굉장히 유명해요. 세계 음식줄 중에서도 유명한 음식이긴데 아, 그 세계적으로. 예. 그런데 이제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네네. 이게 약간 터키, 인도, 중국 음식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터키, 인도, 중국 음식. 네. 결과적으로는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맛있고요. 네. 그 오늘 음식 얘기로 또 제가 또 흥분할 것 같아요. 네. 벌써 기대하고 있어요. 네. 근데 네. 음악 자체는 지금 이런데 그 식당들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식당에 가면 특색이 굉장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 음식을 드시면서 그 공연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공연에 나오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네 가지 음악이를 제가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데 아. 사실 죄송한데 음악의 제목은 잘 몰라요.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신장의 그러면 소수민족이 사는 건가요? 네, 위그르족이 살고 있는. 데요. 아. 위그르족은 아마 생소하실 텐데 네. 약간 유럽형, 그러니까 터키나 유럽 쪽 사람들과 네. 또 아시아인이 섞인 아. 정말 외국인처럼 생긴. 그럼 거기 우리가 알고 있는 소수민족 중에 대표적으로 네. 티벳 쪽. 네, 티벳이나 네. 네. 네. 이쪽 위그르족. 그 위그르족 자체는 약간 서양 사람과 동양인의 섞인 거라고, 그러니까 유럽과 노랑머리는 아니고요. 그 유럽 쪽 사람과 동양인, 그 서양 저희 중국인이 섞인 듯한 아, 예, 그런 외모에 완전 달라요. 근데 그 노래에서도 느껴지는 게 약간 인도풍. 네, 인도 음악이 좀 네네네. 느낌이 강하죠. 네네네. 예, 그래서 좀 그쪽에 사실은 더 가깝고요. 아, 중국인은 아니죠. 근데 아, 중국이 이제 정령을 한 거죠. 아, 예. 그래서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그 경제 어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쪽 서방으로 나가는 그 요충지이기 때문에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예, 지역적 유리함 때문에 예, 요충지죠. 요충지. 그러네요. 시크로드에서 네. 출발해가지고. 네네. 네. 그래서 신장에 대해서 지금 뭐 이미 말씀하신 잠깐 말씀드리면 네. 중국 자치구 중에서 가장 큰 자치구 그 면적이 넓고요. 아. 그 중국 영토에서 10%를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예. 그래서 이슬람 국가고요. 사실은 분리돼야 되는 게 맞는데 분리를 안 하고 있죠. 아. 그리고 위그르족이 소수민족 민족이고요. 그 우르무치가 수도예요. 근데 세계에서 그 바다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완전 내륙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시안보다 네네. 더 내륙이에요. 그래서 아. 실크로드의 중간 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안을 출발해서 이제 신장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아.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그 중심지였기 때문에 동서양의 어떤 만남, 그래서 문화와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래서 여기서 쉬면서 여러 손님들이 되게 많이 그러네요. 오기 때문에 이날 이 그 위그르족들 민족 자체가 열정적이고 손님들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노래와 춤을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이어서 음식점에 가면 항상 그런 공연들이 있는 거예요. 파티가 좀 발달했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음식과 이런 공연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프렌들리해요. 가서 보면 되게 프렌들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네. 중국인들이죠. 아. 그래서 조금 그렇구나. 예. 그래서 조금 아쉽고요. 네. 그래서 신장 음악 들으셨으니까 이제 조금 더 한 곡 더 들으시고 네. 제가 신장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 알 수 없지만 네, 알 수 없습니다. 네. 음식 먹으면서 듣는 네.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played a perfect move. 법적 문제로 고민하실 때 신속한 보상 및 사고 처리를 원하실 때 최재호 변호사를 불러주십시오. 950-4856.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부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아까랑 뭐 약간 다르다고 해야 되나? 뭐가? 음악이요. 네, 음악이 완전 다르죠. 네. 이건 또 어떤 설명하기 좀 어렵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신장의 악기들이 있어요. 되게 네. 되게 특이한 악기들이. 그런데 그런 악기들로 이렇게 연주하는 음악인데요. 전통 악기네요. 그러니까. 예, 전통 악기요. 네, 네. 그래서 그 이름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항상 그. 딱 들으면 네. 모든 그 중국 사람들도 아 이건 신장 음악이구나 이렇게 딱 떠올릴 수 네, 있을 정도 색깔이 분명한 예, 네, 네. 음악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장 음식은 정말 유명하고 중국에서도 그 신장 요리 음식점으로 되게 유명한 음식점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보면 식탁 자체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밥을 다 먹고 나면 네. 이걸 치워요. 아~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음악을 맞춰서 이렇게 춤을 추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특유의 춤추는 게 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춤과 이렇게 그런 거를 잘 못해서 따라하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군무처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인도 춤 같아요. 예, 인도처럼. 막 그래서 인도 영화 보면 막 춤추잖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위구르족은 무슬림이거든요. 아, 이슬람교라서 돼지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네요, 돼지고기 그래서 양고기를 기반으로 먹고요. 그리고 소고기, 뭐 닭고기 이렇게 음식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네. 음식들이 이제 대표적인 음식이 한 네 가지가 있는데 양꼬치는 뭐 너무 예, 유명한데 일반적으로 그 양꼬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대륙에서 먹는 그 북경이나 상해 이런 데서 먹는 건 좀 작아요. 근데 아. 여기는 좀 굵고요. 기본적으로 양고기 위주로 많이 먹고요. 그리고 침 넘어가는 소리 들리세요? 네. 난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예. 아실 거예요. 인도 음식에도 예, 있고 예, 난인데 위구르족의 주식이에요. 단순한 빵이지만 아. 근데 좀 다른 거는 네. 빵에 문양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문양을 찍는 게 특징이고요. 똑같아요. 화덕에 굽는 거라 이런 건 다 똑같은데 이제 문양을 찍어가지고 그 예, 특이한 문양들이 예, 있어요. 예. 그래서 맛은 똑같아요. 난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네네. 그리고 빤미엔이라는 게 이제 면이에요. 빤미엔? 예, 일종의 우리나라 손칼국수 같은 거예요. 쫄깃쫄깃한 칼국수 같은 건데요. 네네. 그게 모양이 여러 가지예요. 여기 스파게티도 네네. 왜 여기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면도 그냥 모양이 여러 가지 그런 거예요. 색깔이 뭐 이렇게 계란이 좀 들어간 것도 있고 똑같아요. 네네. 그런 근데 이제 빤미엔이라고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게 그거고요. 그래서 다양한데 이 소스 자체가 토마토와 네. 양고기 피망을 베이스로 해요. 약간 스파게티가 예 들 맞아요. 것 같아요. 스파게티 면 같은 느낌이 강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한 맛이 스파게티 같아요. 저희가 저도 처음에 먹었을 때는 중국식 스파게티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맛이고요. 근데 거기 양고기 맛이 나니까. 예, 양고기라. 근데 이제 양고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닭고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양고기를 주심으로 해서 근데 양 냄새가 많이 안 나요. 전 좋아해요. 아, 그러세요? 아, 싫어하시는 한국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데, 그래서 그 면이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종류가 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짧은 것도 있고, 스파게티하고 비슷한, 예, 스파게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동서양이 이렇게 섞인 음식에서도 그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네요. 이게 옛날에 그 지역적인 네네네. 특징의 음식이 과연 나타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마지막은 저도 진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요. 아, 그래요? 따빤지라고 큰 판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제 저희 나라로 닭볶음탕 같은 거예요. 아~ 네, 약간 매콤하거든요. 네, 매콤한데 네, 네. 정말 붉은 빛이 나서 닭이 들어가 있어요. 아~ 닭이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뼈채로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네, 닭도리탕. 닭도리탕처럼 네. 정말 뼈채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 또한도 토마토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닭고기와 야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면이 같이 네, 들어가 네, 네. 있는 그런 닭도리탕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음식을 뉴질랜드에 접할 수가 없나요? 뉴질랜드에서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아, 그렇군요. 아쉽네요. 너무 아쉬워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음식이라면서요. 면이, 네. 면이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제가 혹시 찾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 저도 지금 굉장히 찾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맛있는데. 그러니까. 따반지 같은 경우 한국 사람들 입맛에도 맞아요. 왜냐하면 닭고기 요리고 기반이 그 토마토 소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토마토 자체 그 케찹을 지금은 케찹을 넣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토마토 소스 토마토 자체를 넣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음식에 토마토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거부감이 없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닭볶음탕 같은 경우에는 양고기를 안 드시는 분들도 다 드실 수 있죠. 그렇죠. 또 이 나라도 양고기가 네. 있으니까 네, 네. 이거 개발하면 좋겠네요. 신장개업. 전 진짜 이거 신장용 음식이 꼭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신장 개업을 신장해야 신장. 네. 그래서 네. 신장 음악이 그래서 이제 신장 이 음식을 드시면서 또 듣는 음악 하나 더 드리. 근데 이 음악은 그 남성 이제 제가 세 번째 음악인데요. 네네네. 여기에서 보냐면 제가 다른 건 다 못 알아듣고 꾸냥이라는 말이 가사에 나와요. 네. 근데 그 꾸냥이 뭐냐면은 우리로 말하면 아가씨. 아. 예. 아가씨. 근데 이 음악은 정말 대표적인 신장 음악 우리나라의 아리랑처럼 정말 모든 남성들이 남성들이 여성들한테 부르는 음악이래요. 이렇게 내용은 대충 뭐 여자들한테 내가 너 집에 데려다 줄게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네. 예. 그래서 꾸냥 예. 음식 먹으면서 예. 뭐 빠미엔 그런 거 먹으면서 네, 뭐 드시면서 좀 약간 경쾌한 음악이니까 네네. 드시면서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음악들 음식들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힘든데요. 예 네,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 상상 많이 했습니다. 빤미엔, 따반찌, 양꼬치. 이거 들으면서 먹으면 더 맛있겠네요. 막 식욕이 나겠어요. 네. 네. 신장은 저는 겨울에 갔었어요. 사실 여기는 그 봉사를 하러 갔던 지역이어가지고. 신장을 갔었는데 그때 좀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신장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립을 하기 위해서 계속 테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행지로서 이렇게 추천을 이렇게 제가 강력하게 못해드리는 거는 안정성의 문제는 조금 있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안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네네. 내륙하고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그 이 위구르족은 경제적인 부분 이 지역 자체가 경제적은 아니지만 네. 경제 요 그러니까 그 서양으로 나갈 수 있는 지역적 요충지잖아요. 그렇죠. 요충지다 보니까 중국이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진짜 한 30~40년 우리나라의 30~40년 전 투자하지는 않는군요. 예. 그리고 여기 지역 자체는 엄청난 자원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개발되어 있고 이 지역 또 그 포도 예, 포도가 엄청난 그 고급 포도들이 생산되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성정지의 포도예요. 그래서 포도주도 예, 유명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개발하고 경제의 어떤 중심에 서 있는 네네. 사람들이 지금 중국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은 다 중국인들이 버는 거죠. 그 일은 위구르족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고 있죠. 그러니까 위구르족들은 굉장히 가난해요.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봉사를 했던 예, 기업 차원에서 했던 것들이긴 한데 네. 이제 학교를 지어주거나 학교를 지어주고 그 학교에 이제 그 책들, 그다음 학용품 뭐 이런 것들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러 제가 거기 갔었는데. 그러면 이게 중국말을 쓰는 게 아니니까 위구르족만의 네. 언어로 된 위구르 언어를 하죠. 네. 배워야 되는데 중국말을 안 배워요? 중국어와 위구르어를 같이 병행해서 배우죠. 소수민족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세대가 이제 내려갈수록 네. 자기 언어를 좀 잊혀져 가죠. 예, 그래서 중국어를 해야만 취업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렇고 근데 기회가 없어요. 사실 이제 기회들을 많이 주지 않잖아요. 그런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네. 발라를 읽힐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네, 약간 그렇게, 배제하는 거예요. 예, 그런 기회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국 자체에서 정부 자체에서 네. 그런 데 투자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낙후되어 있고 힘들게 사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도시 자체가 그 시내 중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발달돼 있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외곽으로 나갔을 때 1시간 정도를 나가서 보니까 더 낙후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못 살고요. 예, 그렇구나. 그래서 조금 다른 느낌이었었어요. 그 앞에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중국의 영토의 한 10%가 된다고 네. 했는데 그럼 어마어마한 크기인데 그렇죠. 그거에 자원이 엄청나대요. 그러니까 땅만 네. 가지고 있고 거기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여행을 가서 이렇게 좀 슬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부당하다. 얘네들이 좀 그런 느낌이 들겠다. 눈으로 제가 그러니까 관광을 아예 일 때문에 갔지만 네네. 이렇게 보면서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고 신장 사람들은 북경 같은 경우에 원래 신장 거리가 있었어요. 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그 거리가 굉장히 무서운 거리였었어요. 그러니까 신장 요리와 신장 물건들을 살 수 있는 북경에.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그런 거리가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아무래도 신장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사니까. 하다 보니까 그리고 테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장에서는 있거든요. 간간이. 근데 반란을 일으키는 아직도 반란의 그 독립을 위해서 그런 세력들이 이렇게 숨어 있고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 번씩 하고 테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신장 사람들을 그 대도시 관리를 해요.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그 거리가 있었어요. 신장 거리라고 해서 있었는데 10여 년 전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유는 뭐였냐면 거기서 이제 마약이나 이런 우범 지역이다라는 이유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신장 사람들은 사실 보기가 힘들어요. 북경이나 상해 뭐 이런 데는 왜냐하면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외모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딱 보면 그렇죠. 알죠. 예, 그렇기 때문에 들어와서 살기 자체가 힘들죠. 그러네요. 예, 위구르족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도시에서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위구르족을 보실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그래서 신장을 가셔야만 보실 수 있죠. 저희 그 또 지금 이 시간에 또 이런 정보를 또 알게 되네요. 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마지막은 이렇게 무겁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맛있는 얘기해서 아니 지금 활발하게 갔었어야 되는데. 그 지역의 특징을 지역에 좀 지역이 좀 우중충해요. 다음에는 제가 좀 활발한 지역으로. 아, 노래는 활발합니다. 괜찮아요. 네. 마지막은 좀 활발하게 갈게요. 예, 음악 자체가 아까 지금 계속 듣는 그 활발해요? 음악은 미녀들 위주로 갔다면 네, 요즘에 최신 핫한 네, 물론 그렇지만 되게 촌스러워요. 이 지역 자체에서 네, 최신 친장 그 젊은인 사이에 핫하다는 음악을 한번 네네, 들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특징은 제목을 알 수 없다. 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 그 네네,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요. 최근 최신 가장 곡이에요. 핫한. 네. 그럼 마지막은 참 이렇게 급 활발해지게 끝나네요. 네. 아, 갑자기 제가 다운이, 거울 갔을 때 되게 슬펐거든요. 그 생각이 나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 참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네, 지역이어서. 그래도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아, 이런 소수민족이 있다는 거, 또 알게 된 것만으로도 네, 저희한테는 네네, 또 기회인 것 같아요. 네네. 하여튼 감사하고요. 최근에 가장 핫한 위그르족의 음악 들으면서 오늘 또 지 개인적인 중국 이야기 조윤 씨와 함께 했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네. 항상 이렇게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귀한 음악까지. 안, 다른 데서 들으실 수 없는. 네, 절대 들을 수 없는. 신장 남태평양 선교방송. 신장 음악을 저도 사실은 식당 가서만 들었는데.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9월달 되시기 바라요. 9월 1일. 네, 여러분도 즐거운 9월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아, 지극히 개인적인 중국 이야기 덕분에 정말 중국의 숨은 여기저기 곳곳 안 가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직접 살아보시고 경험하신 이야기라 더 재밌기도 하고 또 풍부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경제 뉴스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지극히 개인적인 중국 이야기를 통해서 또 중국의 여러 가지 지역을 접해볼 수 있어서 또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오프닝도 그렇고 그리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었는데요. 제가 그립다 이것을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보고 싶거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어떤 것이 매우 필요하거나 아쉽다. 뭐 비슷한 말로는 생각나다, 아쉽다, 간절하다. 알고 있던 무엇을 오래 보지 않아서 다시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움이란 간절함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네, 김현우 씨가 부릅니다. 그립다. 뭐 당장 어떤 행동을 할 수 없을 때, 뭐 당장 찾아갈 수 없을 때, 만나볼 수 없을 때, 그리움이 밀려오면 그냥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방송은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의 제니의 음악카페입니다. 사이트 www.spmtv.kr에 들어오셔서 사연 편지함에 여러분의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 남겨주시고 신청곡도 함께 신청해 주시면 그랜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 바우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워도 만날 수 없다면 그냥 그리움으로 간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씩씩하게 다시 일어나야겠죠?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 위로성으로 들으시면서 9월의 첫째 날 제니 음악 카페는 문을 닫습니다. 요즘 더 길어진 햇살을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도 저녁 맛있게 드세요. Suck it.